러시아의 인터넷 신문 신동방 관찰이 최근 소방의 조선에 대한 혐오증과 전쟁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 대하여 소방 언론들은 소문과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소방의 혐오증은 공정한 언론에 대한 모독이며 조선반도뿐 아니라 인류에게 재난적인 후과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